멀리 돌아왔어 겨울 별빛처럼 긴 밤을 지나 차갑던 가슴을 따뜻하게 비춰줘 언제까지 넌 이대로 나 I fall in, fall in, fall into you 가만히 내 손 잡아도 돼 I fall in, fall in 너 하나만 아프고 아픈 사람 아버지